9일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괴뢰 통일부가 지난 7월 남조선의 기독교 교회 협의회 성원 11명에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의 고로 벌금을 부과하는 횡포를 부렸습니다. 남조선 기독교 교회 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북의 종교단체와 지난 6월 해외에서 회담을 가진 데 대해 통일부가 불법 접촉이니 뭐니 하면서 부당한 처벌을 가했다고 규탄했습니다.